두려웠던 시간들 한땐 연습 같은 세상도 지나보면 아름다운 기억뿐 닮은 게 하나 없던 우리가 만나 순간이 아닌 영혼 노래하던 밤 그 뜨거웠던 목소리를 기억하니 너와 나만이 아는 이 노래를 우리의 시작이던 그때 멜로디 눈앞에 반짝이는